미수 허목이 쓴 척주 동해비 원고. 허목. 조선 현종 2년. 보물 592호. 이 서첩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비석 척주 동해비의 제작에 쓰인 원본으로 허목의 글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해일의 피해가 극심했던 강원도 삼척의 부사로 부임한 허목은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 동해송이라는 시를 짓고 이를 비석으로 만들어 세웠다. 허목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며 정치가 예술가로 전설을 깊이 연구해 미수체라는 자신의 글씨체를 이루었다. 그의 전서체는 고전을 바탕으로 하여 독특한 형상과 변화가 큰 날카로운 필치로서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원고본은 바로 이러한 허목 글씨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본문은 비석 원고라는 점을 바탕으로 구성했기에 전체적으로 자간과 행간 배열에 정연한 조화에 신경을 썼으며 글씨 또한 전서의 기본적 포치로 잘 구성했다. 중복된 글자는 자형 변형으로 변화를 주었지만 이는 철저한 고증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허목의 고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심미안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에는 글씨가 괴이하다 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옛 한문자를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글씨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17세기에 개성 있는 글씨체로 평가받고 있다.